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히 찍어 문빛이 fondue 보이기 시작한 음의 색도 예민해진 girl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마리 선라이트 형같이라도 좋아 소민감이 굽더라 떠는 손 뒤지 말아줘 변이 꺾는 꿈들을 이루어낸 상상한 게 모두 전부 보여줄게 이제 말해봐 예민해진 걸 느껴